I'm going crazy. 오늘도 난 너를 바라보고 있어. 늘 대답 없는 너를 다시 불러봐. 하지만 너의 두 눈엔 나만 없는 것 같아. I'm going crazy. I'm going crazy. Action. 감정이 몰입이 됐어. 연기라면 이것은 매선. 하지만 현실이야. 새로운 느낌, 느낌에. Call me freaky, freaky. Baby, going naughty, buddy. I'm going crazy. 왜 난 너에게 다가갈수록 넌 내 곁에서 멀어지는지. 난 너의 곁에 항상 숨을 쉬고 싶은데 넌 나의 마음을 모르니. 미쳐가는 나는 미쳐가네. 미쳐가는 내게 미쳐가네. 난 너에게 빠져있어. 널 사랑하고 있어. This must be crazy love. This must be crazy love. 혼자만의 사랑은 하기 싫어. This is crazy love. 밀당하고 있어. 계속 잡힐듯 말듯 남기고 간 향기가 너무나 짙어. 난 미친 듯이 춤을 추면 네 이름을 외쳐. 24/7 every day coming. 매일은 내 머릿속에서만 돌아. 왜 난 너에게 다가갈수록 넌 내 곁에서 멀어지는지. 난 너의 곁에 항상 숨을 쉬고 싶은데 넌 나의 맘을 모르니. 미쳐가 give up. 나를 잡아줘 나의